산대도 강렬한 몸에서 가려진 볼륨은 두 배로 거침없이 지친 굳이 보진 않지 않지 Black 하면 Pink 우린 예쁘지 않은 Savage 원하던 대놓고 뺐지 너 뭐래도 칼로 무배기 두 손엔 가득한 배칙 궁금하면 해봐 팩트 눈 높인 꼭대기 물 만난 물고기 좀 좋게 난 toxic 유혹해 I'm foxy 두 번 생각해 흔한 남들처럼 착한 척이 못하니까 착각하지 마 쉽게 웃어주는 건 날 위한 거야 아직은 잘 모르 두번 생각해 흔한 남